히브리서 저자는 어제의 본문을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하게 힘쓰기를 권면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의 삶에 베풀어 주신 약속과 특권을 가벼이 여기면 에서처럼 후회하는 인생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의 총회 그리고 또 신약의 교회 가운데 나타난 옛 언약과 새 언약 그리고 율법과 은혜를 비교하면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교는 예수를 믿으면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고 국가로부터도 쫓겨날 것이라고 핍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핍박이 오자 이것들을 견디지 못한 유대 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시 모세와 또 제사가 있는 유대교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그 시내 산과 시온 산을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먼저 시내 산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에 말씀해 보니까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삶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내 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이야기를 출애굽기 이야기를 요약한 것입니다. 모세가 지금 율법을 받을 때에는 불이 붙었었고 검은 구름이 꼈고 흑암이 있었고 폭풍이 불었고 또한 나팔 소리도 하늘에서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소리가 하늘에서 들리자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무서워서 직접 말씀하지 마시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지금 이 산은 너무 두려워서 짐승도 가까이 갈수 없었고 가까이 가면 돌로 침을 당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벼락이 한 번만 크게 쳐도 우리가 깜짝 놀랐는데 불과 구름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함께 막 돌도 떨어지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으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그 앞에 설수 없어서 두려움에 떨었었고 음성조차 듣기를 무서워하였습니다. 지금 모세를 고백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목격한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러겠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렇게 두렵고 떨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서운 분이신지를 알았고, 그 무서운 분이 주시는 이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살수 있겠구나라는 마음과 함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율법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아보니까 그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니었죠.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한 분이신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았는데 그 기준에 부합한 자가 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는가? 이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이라는 거울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수 있게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기에 두려움에 떨게 되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죄를 깨끗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시내 산에서 불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 그리고 그 무서운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이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는 인간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인간은 비로소 참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찾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제 시온산을 보세요. 22절부터 24절은 시온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하겠습니다. 시내산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 찬또그 공포 가운데 율법은 받은 산이었지만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오르게 된이 시온산과는 다른 것입니다. 시온산은 기쁨과 감사의 산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바로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기쁨과 감사인 것이. 또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천사들을 만날 수 있고 그것들과 함께 그곳에서 천국의 잔치를 열며 기쁨을 나눌 수 있고 함께 노래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쁨과 감사예요. 또한 그곳에서는 또한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 상속자들, 즉 하나님의 자녀요,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함께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기쁨과 감사인 것이. 이어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한 사람은 이 바로 천국으로 패스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기쁨과 감사예요. 온전하게 된 이은의 영들, 이미 천국에 간, 죽어서 천국에 간 성도들, 또한 믿음의 조상들을 만나게 되어서 그들을 다시 보게 될수 있으니 또한 기쁨과 감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가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림으로 가득 찼지만 시온산에 올라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은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찼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 그 시온산에 어떻게 오른다고요?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오른다는 것. 누구든지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케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은혜의 언약, 그 언약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쁨과 감사 가운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의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옛 언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다시 그냥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얻겠다 이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한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겠다는 것이. 이것은 마치 장자 알성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어리석음과 똑같다는 것이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어리석은 것이랍니다. 내게 거저 주신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구원을 저버리고 다시 율법에 얽매여 살겠다는 그들에게 지금 저자는 경고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 보세요.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기서 지금 땅에서 경고하시는 이는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경고를 듣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 즉 하늘로부터 오셔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경고를 듣지 않고 배반하면 어떻게 심판을 견디겠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배반하면. 그 말씀을 거역하면, 그 믿음을 저버리면, 다시 옛 언약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면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너희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유대인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그분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그 특권을 가진 자들이 바로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특권을, 그 은혜를 귀하게, 감사하게, 기쁨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 그렇게 귀하게 여기며 감사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동치 못할, 변하지 아니하는,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26절부터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랬습니다. 이 세상의 나라는 여러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영원해 보일 것 같은 그런 굳건한 나라들도 다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강하고 굳건하게 선 나라의 시민이라 하여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나라가 다 흔들리고 사라져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리고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는 그 모든 것들이 진동하여서 현재의 하늘과 땅은 다 없어지고 그 속에 있는 모든 만물들도 다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들어가게 된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 진동치 못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전쟁이나 기근과 핍박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나라는 결코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나라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에서 천사들과 함께 천국의 잔치를 하며 믿음의 선지자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살수 있는 그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이것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은혜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28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랬습니다. 여기서 그 나라를 은혜로 받자라고 할때이 은혜로 받는 것 이것은 감사하자라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 나라를 받고 그 나라가 우리에게 상속될 것이기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라 이거예요. 왜요?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4장 24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상에서 돌이킬 때 경고했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어버려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아무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곧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소멸하는 불같으신 하나님이시고 질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만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삶으로 인하여서 핍박을 받고 또 많은 것을 포기하고 희생해야 돼서 그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따름으로 인해 받는 많은 어려움과 고통으로 인하여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처럼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의의 도를 안 후에 받는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낫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운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내하는 믿음이 참 믿음임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이의 경고를 거역하지 마시고 두려움으로 가득 찬그 신의 산을 넘어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시온산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상속받아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